경연은 김정은동 측의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마키살이 7월 28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셨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동 측에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축전은 그의 고귀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